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고 걷는다. 불빛도 없는 초라한 길을 찾는다. 너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기엔 이미 흘러버린 시간이 미워질 뿐. 그래 그렇게 넌 말없이 갔지만 혼자 남은 난 너와 달라. 이 세상 모두 아프게 하는 까닭은 너보다 사랑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야. 수 없을 만큼 술을 마시면서 나 스스로를 위로